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검도광업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총리는 제3손광장, 금골광산 사옥행, 고경찬 영웅소대, 침묵생산작업장 등을 돌아보면서 이곳 노동계급의 투쟁을 거무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관계부문 일꾼 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이민생활 향상에서 단촌, 검덕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연간 단위들에서 설비와 자재, 원료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대흥청년영웅광산의 새로 꾸리는 내화벽돌 생산 공정을 돌아보면서 공사를 다그쳐 끝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